스타트업스 뉴스. 2021학년도 2학기 중간 강의평가 안내입니다. 강의평가 기간은 9월 29일 10:30부터 10월 13일 수요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대상은 학부 및 대학원 수강생 전원이며 한양대학교 포털 내 내강의실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무처 학사팀에 문의 바랍니다. 2021 617 Hearts Festival 학생 운영팀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12일 화요일 오후 5시 30분까지며 구글 폼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 인원은 홍보, 디자인, 촬영 영역에서 3명, 인터뷰 행정지원 영역에서 3명, 총 6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사회혁신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2021학년도 2학기 기초학술영어 수강면제 신청 안내입니다. 매학기 기초학술영어 수강 대상 학생에게 공인영어성적표 제출을 통한 수강 면제 기회가 부여됩니다. 제출은 10월 25일 월요일부터 11월 7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창의융합교육팀에 문의 바랍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유일하게 1위를 차지하지 못했던 인도에서까지 1위를 기록하며 작품이 서비스된 83개국에서 모두 1위라는 최초의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오징어 게임의 인기에 힘입어 넷플릭스의 주가는 지난 10월 1일 장중한 때 $619,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규모 또한 지난달 30일 기준 2,701억 달러, 하나로 약 321조 원으로 집계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9월 대부분의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지만 넷플릭스만큼은 눈에 띄는 상승 곡선을 그렸고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 세계 유저들을 사로잡은 오징어 게임의 엄청난 인기가 사용자 증가 추세의 초기 지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경기 연천군에 있는 군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최초 확진자는 지난달 16일에서 23일까지 휴가를 다녀온 중사로 24일 부대에 복귀해 받은 1차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별도 격리 없이 예방적 관찰 대상자로만 분류돼 부대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했지만 2차 검사에서 뒤늦게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부대 집단 감염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군내 백신 접종이 사실상 완료된 후 수십 명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은 처음입니다. 군 당국은 코로나19 잠복기 등을 고려해 해당 부대의 병력 이동을 통제하고 지자체 및 보건당국과 협조하에 관군 합동 역학 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학교폭력 논란을 조명한 미국 매체 CNN의 보도에 소속팀 그리스 파오크 감독이 자매를 두둔했습니다. 지난 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타키스 플로로스 파오크 감독은 앞서 보도된 CNN 기사에 관련해 학교폭력 가해 논란은 아주 오래된 일이라며 자매를 감쌌습니다. 이어 한국은 두 선수에게 수도원에 가서 3개월 정도 머물렀다가 그리스로 가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며 국내 여론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앞서 1일 CNN은 쌍둥이 자매의 학교폭력 논란의 과정을 설명한 뒤 그들의 그리스 행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0월 6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조윤희, 기술의 김경주, 담당의 서은재였습니다.